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.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.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.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. 뻔하디 뻔한 노랫말이어서 미안해. 미안해도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.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 해.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.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.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.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. 말없이 따져내지는 건 없지. No. 난 말해 지금 몇 년째 나의 favorite one. You're the only one. Yes I know 무엇도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에.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.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을 할까.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. 나는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. Are you okay? Not today. 천천히 대답해도 돼. I just stay. 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. 그 누굴 만나봐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. 못할 것 같아.